안녕하세요. 지금 어디 가세요? 1번. 그럼 안녕히 가세요. 2번. 지금은 오후 8시예요. 3번. 부모님은 네팔에 계세요. 4번. 친구를 만나러 시내에 가요.